내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들어요. 당신 앞에 자신이 없어 몰래 편지를 써요. 사랑해 까막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.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. 아무리 써봐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. 사랑해요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얄미운 사랑. 낯설은 이름에 깜짝 놀랐죠. 바로 당신이군요. 누가 볼까 숨을 멈추고 몰래 읽어봅니다. 사랑해 까막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.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. 아무리 읽어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. I love you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얄미운 사람. 구름에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들어요. 당신 앞에 자신이 없어 몰래 편지를 써요. 사랑해 까막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.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. 아무리 써봐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. 사랑해요 I love you.